하고 살아가는 혼자 있는 밤 잔인한 고독마저 참을 수 있어 널 위해 살아가니까 사랑해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한 사람을 위해서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너의 빈자리 눈물로 채우고 있어 외로움의 선물이니까 죄를 짓는 수많은 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혼자 있는 밤 잔인한 고독마저 참을 수 있어 널 위해 살아가니까 사랑 한 사람을 위해서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너의 빈자리 눈물로 채우고 있어 외로움의 선물이니까 외로움